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단번에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의 눈동자만 보고 그 눈동자만 믿고 차도에 뛰어들 듯이 질주하게 되는 그런 사랑 같은 거 아닐까? 연애란 거? 나의 더딘 발걸음 힘겹게 너를 뒤쫓아 걷고 있어 해질녘 그 거리에 너의 그림자는 왠지 슬퍼 보였지 아픈 그 마음처럼 어두워진 하늘 위로 반짝이던 별 하나 내 바보 같은 꿈 지키고픈 사랑을 저 별에 새겼지 기다려줘 내게 가는 길 나 찾을 때까지 우리의 별들이 두 번 다시 서로를 지나쳐 헷갈리지 않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너의 별에 닿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